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주체사상연구 핀란드 전국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노작 발행식이 3일 헬싱키에서 진행되었습니다.